YFG가 머리 나쁜 사람들에게 드리는 머리 좋아지는 방법 몇 가지. 퍼즐을 즐겨라. 악기 다루는 법을 배워라. 무엇이든 수리하라. 춤을 춰라. 멋있는 사람과 데이트하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혜정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네요. 좋은 영화 보기, 좋은 음악 듣기.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우리 젊은 날엔 우정이 있다. 향기가 있다. 느끼고파 이 순간에 너의 향기.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100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광주 직할시 서구 박림 이동의 박선희 씨께 보내드린 곡이었어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주제음악 함께 들어봤습니다. FM 영화음악을 오랜만에 들으신 분들은 아니, 사랑하는 정은임 씨가 어디 갔나 그러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시간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고 또 골수 애청자가 많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긴 한데 저도요 참 오랜만에 이 영화 또 영화 음악에 푹 빠져서 며칠을 지내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정은입 씨 앞으로 전해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43819호 아니면 컴퓨터통신 하이텔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어요.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대전 직할시 서구 삼천동의 이종성군. 요즘처럼 끈적거리는 날 밤에 책상 앞에서 졸다가 볼펜에 이마를 찍히면 고3으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영어 단어 암기력 감퇴 및 논리적 사고력 저하의 증세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졸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고3 수험생들을 깨워주세요 하면서 영화 마네퀸 중에서 Nothing's Gonna Stop Us Now를 청해 주셨어요. 아, 정말 올 여름만큼 고3 수험생 힘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덥죠? 이 밤에 이 노래라도 좀 여러분을 잠을 깨웠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곡, 비밀의 화원 중에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린다 론스타트의 노래로 Winter Light 띄워드리죠. times. Whatever it takes is what I'm gonna do. Let them say we're crazy. What do they know? Put your arms around me, baby. Don't ever let go. Let the world around us just fall apart. Baby, we can make it if we're heart to heart. And we can build this dream together. Standing strong forever. Nothing's gonna stop us now. And if this world burns out of lovers, we'll still have each other. Nothing's gonna stop us. Nothing's gonna stop us. Ooh, all that I need is you. All that I ever need. All that I want to do. Hold you forever, forever and ever.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번째로 박찬욱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만드실 때요, 그 봄 영화, 여름 영화, 가을 영화, 겨울 영화 이런 게 있나요? 글쎄 뭐 그런 걸 정해놓지는 않고 이제 스토리 전개상 네. 뭐 이런 이런 계절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고 네. 또 뭐 터무니없이 한여름에 겨울 배경의 영화가 네. 개봉된다고 한다면은 좀 네. 당황스러울 테니까 그런 것을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잘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장르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름 누아르다 그러면 대개 더운 지방 LA나 네. 여름을 배경으로 찍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짜증나고 네. 막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탐정이 네. 뒤를 쫓는 그런 얘기. 또 멜로드라마는 대개 겨울을 배경으로 많이 찍죠. 네. 스산한 바람이 몰아치고 뭐 그런 데서 두꺼운 뭐 코트를 입은 남녀가 네.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 여름 또 방학 그러면은 이제 뭐 흥행사나 또 영화사에서도 그 좀 액션물이라든가 아니면 좀 스릴러물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네. 오늘 아마 소개해 주실 영화가 좀 그래도 여름에 어울린다 하는 영화 같은데요. 예, 여름에 글쎄 액션이나 뭐 이런 것이 어울린다고 한다면 그런 뜻에서는 맞고 네. 또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안 맞고 그렇죠. 근데 좀 스산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에일리언 3 오늘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박 감독은 이런 영화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직 한국의 기술이요. 네. 좀 어려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이파이 공포 이런 쪽에 영화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겁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이 에일리언은 1, 2, 3 이렇게 세 편을 다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예. 특별히 오늘 3편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덜 받는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네. 게 제일 큰 이유고,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1편은 뭐 누구나 다 잘 아시다시피 장르론의 관점에서도 제일 중요한 영화고 네. 또 페미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위대한 영화인 줄 다 알고 있는 많이 거론된 영화고 네. 2편도 훌륭한 영화지만 개인적으로 그게 있어요. 저 이 영화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새롭게 편집을 해서 네. 복원판, 디렉터스 컷이 새로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 그 버전을 보기 전까지 이 영화를 얘기하는 게 좀 아직은 무리가 아닌가 네. 해서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3편, 이것은 기대에 비해서 흥행에서도 좀 못 미쳤고 네. 비평가들도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화라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새롭게 조명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골랐습니다. 네, 그런 영화인데도 특별히 이 영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세요? 우선 이 영화 스타일이 아주 달라요. 에일리언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세 명이 각각 뛰어난 다른 감독들이 만들었고 에일리언과 리플리가 등장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공통점이 없는 그런 네. 영화들이고 그런데 거기 따라서 스타일도 각각 전부 다 다르게 구사하고 있거든요. 이 감독 데이빗 핀처라는 사람은 20대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데뷔작이고 원래 MTV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던 마돈나나 네. 뭐 폴라 압둘이나 이런 사람의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잘 찍어서 이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된 아주 행운아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심각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영화에 MTV의 스타일을 도입해서 네. 굉장히 스타일리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영화의 앵글을 보면은 네. 굉장히 로우 앵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치켜 찍는 네. 앵글이죠. 예, 이렇게 천장이 내리누르는 듯한 느낌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런 압박감을 주는 그런 느끼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광각 렌즈를 많이 써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갇힌 느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뭐 이 교도소의 세트는 아마 그 영국의 파인우드라는 스튜디오가 굉장히 영화를 많이 찍는 곳인데 거기서도 그 제일 뛰어난 세트라고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 또 뭐 회화적인 미술사적인 그런 인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라든가 네. 그 카스팔 다비트 프리드히의 회화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그 죄수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갖고 축 처져서 있는 그런 그룹샷은 로댕의 칼레의 시민하고 굉장히 네. 비슷해요. 그런 식의 그 회화적인 미술적인 그래픽한 구성 그런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얼마 전에는 어떤 그 젊은 건축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요. 자기 교수가 에일리언 3편의 그 장면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조수로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리비우스 우즈라는 이 건축가는 실제 건물은 하나도 지은 게 없고 미래 건축의 개념만 제공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에일리언 3편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그 혹성의 표면에 건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자막에는 conceptual architect, 그러니까 건축상의 어떤 개념을 제공하는 네. 사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아주 세계적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스타일리시한 화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그 그림은 저기 색연필로만 갖고 그랬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은 내용에 있어서 좀 부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 영화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월터 힐이라는 그 자신이 아주 훌륭한 감독이기도 한 분이 프로듀서를 하고 있고, 또 스토리를 구성한 사람도 호주의 아주 컬트 작가로 유명한 빈센트 워드라는 또 감독이에요. 네.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스토리를 만든 것답게 이 이야기도 아주 아이러니로 가득 찬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그런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멀쩡히 잘 자고 일어난 여자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그 자기 자궁 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악마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낙태조차 불가능하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보다 더 좀 심한 악몽은 없을 텐데 바로 이런 얘기를 다뤘던 첫 번째 얘기는 저기 로즈메리스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폴 렌스키 감독의.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리플리는 남자들만 사는 혹성에 혼자 떨어지고 그리고 바로 자기가 에일리언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에일리언을 제거하기 위한 좀 유일한 방법은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리플리가 어떻게 이 악몽과 같은 상황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제 이 스토리의 초점인데 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어야만 하니까 자기를 죽여달라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흑인 지도자 딜런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죽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연설도 기도도. 이렇게 비장한 대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아이러니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먼저 장면을 보면 이 영화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주선을 타고 같이 탈출했던 그러니까 2편에서의 주인공이었던 힉스 대위하고 꼬마 뉴트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네. 소장이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그런데 이 죄수의 지도자 딜런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꽃이 지지만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죽음은 새로운 삶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하는데 딜런으로서는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추도하는 뜻에서 네. 하는 말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때 지하실 한 구석에서 강아지의 몸을 짓고 에일리언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시작이죠. 또 동시에 리플리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리플리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죠. 그것도 그 리플리가 에일리언을 잉태하고 있다는 첫 번째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에일리언이 태어나고 딜런의 기도문은 그저 추모의 뜻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에일리언의 탄생을 축복하는 기도같이도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리플리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면서 딜런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리플리의 유언과 같은 말이었죠. 원시 기독교 공동체 내지는 12사도, 12사도를 연상케 하는 죄수들이 전멸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투신하는 그녀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결국 아무 방법도 남지 않았을 때 리플리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용광로를 향해서 떨어지죠. 마치 여성 예수의 출현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예수가 죽은 것처럼 리플리는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인가. 남성만의 사회, 이 교도소라는 남성만의 사회가 호모섹슈얼리티를 상징하고 딜런이라는 흑인 지도자가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를 상징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영화가 달리 보일 것인가. 에이즈의 그 시작이 아프리카의 녹색 원숭이라는 설이 강력하죠. 그렇죠. 흑인 지도자는 그런 원숭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과자로 낙인 찍혀서 이렇게 유배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에이즈의 원인 제공을 한 용의자로 설정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리플리의 대사 중에 에일리언의 은신처가 지하실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후이트식으로 말해서 이것이 이드 내지는 성욕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에일리언 시리즈가 에이즈 시대의 공포를 반영하는 문화현상이라고 모든 분석가들이 의견 일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핀처가 내미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영화에서 맡아왔던 역할 못지않게 흑인 그리고 동성연애자에 대한 편견 거기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죠. 결국 영화의 끝은 흑인 지도자 딜런과 여성 리플리가 모두 장엄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에서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그 더 에일리언보다 더 비열한 그 내부의 악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정체는 보시다시피 백인이고 남성이고 기업 그리고 기술 관료입니다. 이들은 에일리언을 군사용 무기로 이용하려 하죠. 그건 1편에서부터 계속 이어내려진 설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극우파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소련이 서구에 살포한 생물학전의 무기라고 주장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인류는 이런 그 지배층에 의해서 강간당한 줄도 모르고 살아온 존재가 아니었던가. 좀 심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말하자면 에일리언 3편은 그런 문제들에서 경고하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리의 그 투신자살, 또 동반자살, 또 동시에 낙태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그 예수의 대속과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는데 그 전에 그 성인 에일리언이 끓는 쇳물, 용광로에서 퍼부어진 쇳물을 뒤집어 쓰고서도 뛰쳐 올라왔던 그것을 우리는 금방 잊게 되는 거야. 즉 리플리가 잉태한 채로 용광로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뱃속에 에일리언이 그대로 죽을 것이냐 하는 데는 의문이 남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리플리의 투신은 자식을 위한 침례의식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를 뚫고 나오는 에일리언을 이렇게 어머니처럼 감싸 안고 떨어지는 모습이 같이 죽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에일리언이 결국 다시 올라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성립한다면 그것은 이런 행사는 진혼미사라기보다는 영세식이 아닐까. 에일리언은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결국 우리는 리플리 없는 에일리언 4편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예. 영화에 따라서는 네. 특히, 아주 잘 짜여진 영화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역설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영화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운을 남기고요. 그렇죠. 이게 네.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1편, 2편의 그 막 폭력적인 장면이라든지 그냥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이 3는 영화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계속 마지막에 그 추격전 이전까지는 네, 네. 사실상 내용이라고는 내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리플리의 고민, 네. 번민으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제임스 캐메론의 이 편이 아주 완전한 액션 영화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3편의 관객들은 너무나 뜻밖의 이 소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오늘 그 에일리언 3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과연 에일리언 4는 나올 것인가? 아직까지는 계획이 발표된 게 없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또 내일은 어떤 영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비춰질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박찬욱 감독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5, if man is still alive, if woman can survive, they may find. In the year 35, ain't gonna need to tell the truth, tell no lies. Everything you think, do, and say is in the pill you took today. In the year 45, ain't gonna need your teeth, won't need your eyes. You won't find a thing to chew, nobody's gonna look at you. In the year 55, your arms are hanging limp at your sides. Your legs got nothing to do, some machine doing that for you. In the year 65, ain't gonna need no husband, won't need no wife. You pick your son, pick your daughter too, from the bottom of a long life tube. Whoa, whoa. In the year 75, 10, if God's a-coming, he ought to make it by then. Maybe he'll look around himself and say, guess it's time for the judgment day. In the year 85, 10, God is gonna shake his mighty head. He'll either say, I'm pleased where man has been, or tear it down and start again. Whoa, whoa. In the year 95, 95, I'm kinda wondering if man is gonna be alive. He's taken everything this old earth can give, and he ain't put back nothing. Whoa, whoa. Now it's been 10,000 years. Man has cried a billion tears for what he never knew. Now man's reign is through, but through eternal night, the twinkling of starlight, so very far away, maybe it's only yesterday. In the year 25, 25, if man is still alive, if woman can survive, they may find. In the year 35, 35. 영화 에일리언 3편에 나왔던 두 곡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렌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보내드렸고요. 방금 들으신 곡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속에서 죄수 한 사람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가장 먼저 그 에일리언에게 희생된 강아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노래는 예전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넘버원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제이거 앤 에반스의 노래 In the Year 25, 25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하이텔로 신청곡을 보내신 분인데요. 빛골 광주에서 문양수씨. 신청곡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하면서 만홍의 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두틀리만의 아주 감미로운 하모니카 연주곡이죠. 쥬앙드 플로레테 만홍의 샘 보내드립니다. 만홍의 샘, 투스틸레만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오늘 숨어있는 노래는 영화 블루벨벳에서 골랐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이사벨 로셀리니가 무대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죠. 바로 영화 제목인 블루벨벳이라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바비 빈튼이 부른 곡의 오리지널 곡인데요. 이 바비 빈튼이 부른 블루벨벳은 영화가 시작될 때 깔리죠. 하지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에는 이사벨 로셀리니 것만 실려있고요. 이 바비 빈튼의 노래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숨어있는 노래 바비 빈튼의 블루벨벳을 골랐어요. 이 블루벨벳을 감독한 데이비드 린치가 이 바비 빈튼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스터 론니, 더 멜로디 오브 러브 같은 곡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죠. 흔히 60년대 초를 말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정말 이웃집 소년 같은 스타 군단 세대에서 대표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죠. 미국 펜실베니아 태생이고요. 그 유명한 Roses Are Red로 데뷔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드릴 만한 바비 빈튼의 노래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들으실 이 블루 벨벳은 영화 덕분에 다시 각광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또 광고에 사용되어서 크게 히트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바비 빈튼의 베스트 모음 앨범이 발매되기도 했고요. 이 음반은 우리나라에도 라이센스로 출반이 되어 있습니다. 1963년에 발표된 앨범 블루 벨벳 중에서 빌보드 차트 넘버원을 기록했던 바비 빈튼의 블루 벨벳을 들어보겠습니다. always be. Oh, oh, oh.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oh, oh, oh,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FM 영화 음악 벌써 끝날 시간인데요. 전북 이리시 평화동의 차지영 씨가 정하신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카카이드 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1시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